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후 3일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복된 주일 3일 후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므로써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자유를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붙은 수많은 욕심과 더러운 죄들에 대한 소원이 우리로 주님께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지난 죄는 용서하시며 지금의 죄는 구속하시고 또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한 모든 욕심들은 성령께서 없이 하셔서 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천상의 세계를, 이 땅에는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며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지상의 세계는 당신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천상의 세계이든 지상의 세계이든 창조된 모든 세계와 함께 시간이 도입됩니다. 창조된 사물이 있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시간이 도입이 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일 경우엔 시간이 도입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초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찬송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아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에 대해서 영원한 찬송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표현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원에 대한 생각은 오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하는 영혼임. 윤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를 계속 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윤회론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그 끊임없는 세월의 흐름, 억겁이라고 말하죠. 억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천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게 겁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1억 번을 뚫었으니까 그 시간의 길이는 무한하죠. 무한한 그것이 원적으로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짐승으로 태어났던 존재가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식물로 하면서 이렇게 빙빙 도는 거죠. 또 하나의 시간관이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시작도 없이 계속되어서 끝나는 지점도 없이 달려가는 시간이 있다고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시간관은 이런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렸습니다.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반만 맞은 겁니다. 역사 속에서만 시간은 직선이고 역사 이전과 역사 이전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결코 시간이 직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독특한 시간 세계를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초시간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영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시간 속에 모셔다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게 하는 것이죠. 시간, 영원은 그런 점에서 본체적인 영원과 효과적인 영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본체적인 영원은 그 자체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원 자체는 곧 진리 자체, 선 자체, 아름다움 자체와 같이 그 영원 자체는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 영원 안에는 시간 세계 안에 있는 창조된 모든 것들이 있고 또 동시에 아무것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영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들이 없을 것이고 또 태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그 형태와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그대로 존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존재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에 의해서도 파악이 되지 않고 존재에 의해서 사물들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사물들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사물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렵더라도 이 설명을 귀담아서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의 대개념, 시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는 존재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죠. 그런데 그 시간은 편의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게 돼요. 과거는 미래에 있는 시간이 끊임없이 달려와서 현재를 거쳐 과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현재를 거쳐 과거가 된다고 말하는 이 순간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들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 문장 안에는 이미 이야기되어진 과거와 지금 언급되고 있는 현재와 그 이어서 나올 말의 미래가 함께 공존하면서 시간 속에서 이것들을 단어의 의미들이 연결이 되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재라고 하는 그것이 두께를 잴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얇은 시간이라는 거죠. 무한소의 얇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방막의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방막과 같은 현재를 현재에서 과거로 지나가죠. 그러면 과거 속으로 지나가 버린 것은 지나가 버리고 나면 과거에 존재했던 것은 지금 누릴 수가 없어요. 아직 현재에 도달하지 못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시간 안에서 누리는 것은 과거도 누리지 못하고 미래도 누리지 못하며 오직 누리는 것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방막의 현재만을 누릴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매일매일 만나는 내가 낯설질 않아. 무슨 소린지 이해 가요? 그렇게 방막의 현재만을 누리면 매일매일 만나는 내가 낯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낯설지가 않아.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방막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재는 사라져가는데 사라져가는 것이 그냥 사라져가지 않고 많은 기억들을 남기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연결지어서 내가 오늘 방막의 현재 속을 살아가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도 내가 낯설지 않게 되는 것이라. 이해됩니까? 너무 행복해. 딴 데 가서 말하면 못 이해. 그러면서 수많은 기억들을 이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마치 오늘 이 현재가 방막의 현재를 내가 누리고 지나가는데도 이상하게 과거에 있는 모든 존재를 내가 함께 누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 안에 기억이라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매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낯설은 존재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혼의 기억이라는 기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향해 낯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 보면 인간을 비롯한 어떤 사물이 매 순간 망막의 현재를 누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바라보시면서 그 사물 전체를 누리시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모르는 것은, 존재하는데도 그 사물을 모르는 것은 오직 두 가지의 장난 때문이에요. 공간의 장난, 그리고 시간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눈만 망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물을 못 보는 것은 기둥 뒤에 숨었을 때에는 뭐죠? 공간. 예, 공간이, 공간의 이동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여기 있었던 얼음 덩어리를 내가 어제는 봤는데 지금 볼 수 없는 것은 시간이 이것을 모두 녹여버리고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그것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이 이해의 부족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중에 아무도 자기의 죽을 날을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영원 자체이신 본체적 영원이에요. 그 다음엔 이제 효과적 영원이에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원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도덕적인 가치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 같은 사랑, 공평, 정의, 이런 우리들이 만져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도 영원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있다 그럴 때 그것은 아주 틀려요. 돌멩이가 있다 하는 것과 물이 있다 하는 것과 수증기가 있다 그러는 것과 민주주의가 있다 이거는 틀리다 이거죠. 근데 모두 다 있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 공평, 정의, 우정, 박애, 뭐 선,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영원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것 말고 아주 실제로 크기와 모양을 가진 것들 중에도 영원한 것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이 영화 후에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것은 분명히 만질 수도 있는 몸이거든요. 그러나 공간 안에는 묶이지 않는 몸이에요. 또 하늘나라에는 천사를 비롯한 많은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 나름대로의 사물이 있겠죠.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강가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실과들, 그 다음에 천사들의 합창소리, 노래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로, 뭐 이런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물들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이 덕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그 덕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해진 사물들이에요. 이 땅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것들. 그게 뭘까요? 대답해 봐요. 에? 뭘까? 어떻게? 뭐요? 뭐? 빛? 빛이 영원할까요? 태양도 몇십억 년 지나가면 없어진대요. 다 타서. 그 영원하지 않죠. 영혼, 영혼. 이건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혼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신 분이에요. 처음도 없고 동시에 끝도 없으신 영원이시지만 이런 영원한 것들, 이것은 끝은 없지만 시작은 있는, 즉 유시 무종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하늘나라는 바로 그렇게 유시무종한 영원한 사람들과 천사, 그리고 영원한 그 가치, 그리고 영원한 사물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좀 자신 있게 말해봐. 뭐 틀리면 어때? 뭐 회개할 것도 아닌데. 자,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제 이래서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이제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면 잘 들어봐요. 시간이 하늘나라에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과거가 아무리 달려가도 과거일 수 없고 미래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미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 현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쳐 줄 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 있죠? 성부 홀로 계셨는데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으시고 또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게 된 거죠. 그러면 간단한 생각에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한 세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겠구나. 처음 시기는 성부만이 계시던 시기,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가 계시던 시기, 마지막 세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던 시기.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이미 벌써 시간을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영원 안에서는 선후의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명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성부 홀로 계셨고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셨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셨지만 성부 없이 성자 홀로 계신 때도 없었고 성부와 성령 없이 성부 혼자 계시던 때도 없었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존재에 있어서 시간의 앞뒤 순서를 다툴 수 없이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 여기에서 어긋나는 건 다 이단이야. 옛날 같으면 다 화형당했다고. 요즘 마음이 좋아서 살려주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회개를 해야 교리 공부를 열심히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를 해야 그리고 모르는데도 용기가 있었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해야 그럼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도입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떻게 이 창조세계 속에 도입되는가 하는 거죠.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은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도.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영광을 이 세계 안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뭐가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죠. 그죠? 창조의 목적 첫 번째 설교에서. 그걸 반복할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물들이 존재해요. 첫째는 눈으로 현미경으로 보는 걸 포함해서 육안으로 혹은 육관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들, 가시적 사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으로 손으로는 만져질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지성으로 사유해 볼 때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물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우선 가시적인 사물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가시적인 사물들이에요. 인간의 눈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파악이 되는 사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냐면 자기 자신을 상실해 가면서 비로소 시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왜? 예를 들자면 수정 같은 것들은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관측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조금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 꽃만 보더라도 목사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되죠. 왜냐하면 저 꽃이 어제에는 봉우리였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활짝 피니까 완전해지면서 결국은 시간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어떻게 자기를 허물면서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현명한 반론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물을 어느 한 구간 안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는 거죠. 사물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럴 수 없죠. 수정이 한없이 커갑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이 수정으로 뒤덮였게요?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더 이상 수정이 형성되지 않으며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없는 때도 있었고 그 다이아몬드도 타오르는 연탄불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주변의 시간 속에서 주변의 여건이 변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소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긴 시간의 길이를 놓고 보면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그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시간 안에서 점점 변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상실해 감으로써 시간의 존재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생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뭐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처음으로 전화를 해서 날 만나러 오겠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겠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아 내가 너 안다. 오라. 그래서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인생 사는 이야기를 곤궁하게 산다 그래서 이제 좀 보태줘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 참 이제 뭐 50대에 예, 뭐 실직자요. 이렇게 보면 그 얼굴 형태는 고등학교 때 그 시커먼 모자 눌러쓰고 그냥 경쾌하게 다니던 그 틀이 그냥 있는데 이게 얼굴이 완전성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뭐 턱도 튀어나오고 이빨도 또 썼고 뭐 이렇게 다 보니까 진짜 초로의 할아버지야.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아 시간이 흘렀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아 시간이 흘렀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부패. 그래서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다 부패. 이 부패가 뭐냐면은 채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썩잖아요. 이게 단단한 거 파란 채소였는데 갑자기 지칠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면서 그것까지 사라진 그 다음에 기체로 변하면서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 그게 뭐냐면은 부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존재하는 것들 속에 비존재가 침투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해. 그러면서 존재를 허물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허물어가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런 거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10년의 세월을 생각하니까 뭐 그게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져. 왜냐면 나는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예. 뭐 거울로 봐봐야 매일 보니까 익숙해져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10년 전에 사진을 탁 갖다 놓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낯선 사람이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저 93년도 교회 개척하던 날 찍은 사진을 이렇게 턱 봤어요. 아이고 웬 젊은이야. 웬 젊은이야. 어쩜 이렇게 슬림하고 아주 경쾌하고 말이지. 자신만만하고 배도 덜 나오고 볼도 덜 늘어지고 설교를 한번 들어봤더니 목소리는 뭐 누구 잡아먹을 듯이 카랑카랑 해가지고 말이지. 어디 가서 귀 하나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진리는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말이지. 카랑카랑해 그냥. 그 힘들 텐데 좀 쉬엄쉬엄하지. 속사포처럼 소화되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시간이 지났구나. 왜? 그때 카랑카랑하던 목소리가 지금은 이렇게 사라지고 속사포처럼 쏘아대던 그것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패기만만한 그런 정신도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야? 비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비존재에 의해서 침투가 당해가지고 이렇게 깎여져 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요 원래 이 구름을 안 바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생얼굴로 다녔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출판실에서 목사님 사진 찍으러 가십시다 그래서 웬 사진이야. 하도 신문사에서 사진도 달라 그러고 책에도 쓸 데가 많아서 근데 제대로 된 사진이 없으니까 날 잡아서 아예 가서 하루 사진을 찍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사 한 분을 모셔서 그 차를 타고 저기 제비올미술관 남한산성 가서 온갖 폼을 잡으면서 미래에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사진을 한 200장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4일 만에 그분이 아주 현상 기술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 교인도 되셨거든요. 근데 그걸 200장 찍어가지고 왔는데 뭐 경치고 목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근데 제가 그 사진 받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의할 수 없는 내 얼굴이에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이게 누구냐? 누구? 그걸 보면서 뭐냐면 아 세월이 흘렀구나라고는 그때부터 구름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은 왜 같은 친구였는데 푹 늙은 사람을 보면서 야 세월이 흘렀구나. 또 옛날에 뭐 어디 그 저 쓰던 물건들 같은 것들이 많이 망가지고 변한 걸 보면서 아 세월이 흘렀구나. 또는 뭐 요만한 나무를 어렸을 때 심었는데 이게 뭐 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세월이 흘렀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사물에 있어서는 자기를 허물어 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시간 자체로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 그러냐면 시간 그러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말해보라 그러면 정신이 혼돈스러워집니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들은 시간 안에서 예전에 존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그리고 잠시 후에 존재할 것과도 또 다른 존재로 존재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나라에 있는 사물들 거기에서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썩지 않을 우리의 몸을 덧입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하늘나라에 두신 그 영광스러운 많은 사물들 그 하늘나라는 이 허공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장소란 말이죠. 그런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파악될 것인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정의하기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스스로 허물어져 가면서 잠시 전과도 다른 존재이고 다가올 시간과도 다른 존재로 있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덕 입히셔서 영원한 사물로 만드셨으니까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쇠퇴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한 천년 전에 하늘나라에 온 사람은 수염이 발끝으로 내려오고 얼굴은 다 쭈그러져가지고 눈, 코, 입이 구별이 안 되고 방금 천국 온 사람은 팽팽하고 그런 나라가 된다면 사실 그 나라에서도 화장품이 필요하고 정형수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형수술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외모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조금만 참으면 돼. 거기는 모두 찬란한 아름다움. 모든 사람이 볼 때 끊임없이 마음이 끌리는 그런 아주 완성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압구정동에서 판에다 찍어낸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판박이 미인이 아니라 똑같은 자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모두가 다 최고의 아름다움이어서 천사들도 미인 대회를 하면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본질 자체가 완전성에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가르쳤는데 그러면 존재의 소실이라면 완전성이 점점 깎여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가게 되잖아요. 사라져간 것만큼 그 사람의 존재는 추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은막의 한 시대를 장식했던 저명한 여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쭉 있더니 툭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더니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그 안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리고 젊었을 때 팬들의 가슴에 꽉 찍힌 그 청순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후에 완전성을 잃고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덮기가 싫어서 그래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그 누구죠? 전쟁과 평화, 로마의 휴일 이런 데서 나왔던 사람 가운데 누구죠? 뭐 오드린지 가드린지 그 햇번이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절대 안 나타나요. 샥 하고 사라져서. 쫙 나타나더니 한 70, 80세 대에서 처음 한번 나타나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구조를 호소하는 모델로 나타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렇죠? 상실한 것은 자연적 아름다움이고 다시 가지고 나타난 것은 도덕적 아름다움이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엔 또 이제 얘기가 또 틀려지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있는데도 그럼 그것들이 그렇게 그 안 없어진다면 도대체 그건 뭐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가만히 있는 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게끔 가만히 있으면 소실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그 시간에 의해서 깎여 나가지 않겠죠, 그죠? 예, 깎여 나가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또 시간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시간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형성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마모의 방식으로 존재해요. 마모,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채워짐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영혼에 관한 개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한 몇 분만 더 설명을 할게요.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썩지 않은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을 가지고 존재해요. 분명히 육신을 입은 채 존재해요. 근데 그 육신은 여기에 있는 이 육신하고 틀려요. 시간이 지나면 썩고 늙고 도가니도 망가지고 하는 그러한 썩음썩음해지는 육신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도 완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육신. 그러면서도 아주 쉽게 말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상하구나. 무상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 아니에요. 무상하다, 덧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지금 뭐 얼굴이 예쁘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뭐 생얼굴로 다니고 그래도 뭐 그러지 마. 나도 48살까지 생얼굴로 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아요. 금방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 근데 하늘나라에서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공간도 있고, 이런 모든 물질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예? 하늘나라에 있다 이거야. 그리고 동시에 영혼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간 속에서 인간을 예로 들자면, 시간 속에서 인간이 마모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영혼의 측면에서도 깎여나가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육체에 있어서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깎여져 나가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 아니?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렇게 깎여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되겠죠. 시간 속에서 잃어버려도 계속 생겨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있잖아요. 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물이 계속 새. 근데 새는 것만큼 똑같은 분량이 계속 부어져. 그럼 여기 계속 찰랑찰랑하게 계속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럼 형식상으로 보면 아무 운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상으로 보면 여기는 끊임없이 빠져나가는데 동시에 끊임없이 샘솟듯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꽉 찬 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변함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반드시 생명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작용이 없으면 그 안에서 계속 무한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커다란 나무 토막 하나를, 커다란 기둥만한 나무 토막 하나를 산에다 갖다가 꽉 꼽아놨다면은 그게 몇천 년이나 가겠어요? 몇백 년이면 아마 흔적도 없이 모두 썩고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나무를 콱 꽂았는데 그게 생명이 있는 나무야. 그러면 그거 몇백 년, 몇천 년 가도 오히려 더 큰 나무가 돼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생애 최초로 3200년 된 나무를 봤어요. 세코야 원목인데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크기가 얼마나 12 사람이 손을 잡아야지만 그 나무를 에워쌀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가장 넓은 곳이 뚝 잘랐을 때의 직경이 12m. 가장 가느다란 둥치가 잘랐을 때 직경이 8m예요. 이 직경이 12m면 한 40명 내지 50명이 둘러앉아서 수건 돌리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예요. 근데 아직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몰라요. 쌩쌩해. 지금도 시퍼런 이파리가 그냥 계속 쏟아져 나와요. 32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육체가 하늘나라에서 시간은 있지만 마모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영원히 있는데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는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계속 살아있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영혼의 질들이 자꾸 나빠지기는 해요. 나쁜 짓하고 악한 경향성들이 생겨나면 인간의 영혼의 질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걸 계속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영적인 참 하나님의 생명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신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명만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멸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런 건 자연이잖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자연이잖아요. 이런 피부, 이런 것들은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연적인 것들에도 하나님이 영원의 효과를 더 깊이시고 특별히 인간의 이 정신세계에도 하나님이 영원의 효과를 더 깊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언제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좀 물어봅시다. 자, 권사님 언제 행복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종류의 행복을 얘기해 보라고. 언제 행복해요?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하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예. 또 그 옆에 언제 행복해요? 예?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떨 때 행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불신자들은 뭐 자기를 정육대로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예쁜 음식점에서 먹었을 때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아주 깨끗한 집에서 잠을 잘 때 기분 좋죠? 새 차를 샀을 때 기분 좋죠? 아주 시원한 생수를 목말랐을 때 먹을 때 기분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행복이에요? 어디서 오는 행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니까 이렇게 육신으로의 감각기관을 사용을 해서 먹고 여기서 미각을 느끼면서 번져가는 음식물의 맛있는 맛,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뭐 정욕대로 무언가를 행했을 때 쾌락을 채우고 이러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은 육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완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 행복의 주안점은 인간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영혼은 언제 행복해요? 인간의 심령이 참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응? 뭐 맛있는 음식을 잔뜩 봤을 때 그 영혼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영혼과 온 마음 안에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맛보는 기쁨이 계속 증가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감소하겠어요? 감소할 리는 없겠죠. 그 말이 안 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겠죠. 하늘나라에도 실증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묻는 거죠. 왜 없지요? 라고 묻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거기는 죄도 없고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묻죠. 아담은 완전하지 않았나요? 완전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무슨 결함이 있었어요? 아니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맨 처음 자신도 창조되어 눈을 뜨고 온 세계를 볼 때 감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없이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겠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런데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그 모든 사물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증진하는 기쁨이 있었다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똑같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조금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의심의 쐐기를 박아줄게요. 성경은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의 부분적인 기록들을 미루어 보면은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죠? 천사들의 타락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은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된 후에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일부가 반란을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들의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천사들이 도전했을까요? 이거 뭐냐면 하늘나라에도 여전히 실증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도입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러한 실증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로서 보여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것은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있는 것들인데 이런 있는 것들 성경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이 지식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지식이 인간에 잘 들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인간의 지식이 점차 증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성령이 없이 인간이 지식만을 계속해서 열어간다면 결코 이 세계가 참 신비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발견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모든 지식들을 가장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지식의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지식의 엑기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며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엑기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시며 그 선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알 수 있지만, 이게 핵심이지만,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충분하지만, 이것들을 알면서 이것보다는 그 아름다움의 진리의 농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흩어져 있는 이 모든 세계와 학문들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을 함께 알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에는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꽉 찬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전에는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야지만 겨우 찬송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들에 핀 백합,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끊임없이 이 세계 속에 흘러내려 보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영성이 더 훌륭한 영성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출발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것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항상 그것을 휘두르고 그 핵심은 한 권의 책, 그것이 항상 중심 속에 있는 그 한 권의 책의 중심 속에 더 중심에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결론도.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을 이 바깥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점점 더 아주 탁월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게 되어 있다. 이 중심이시니까. 그래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 들어봐요. 이 세상에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리고 기독교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의 빛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을 꽉 채우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계에 있는 사물들은 눈을 꽉 채우면서 다가오잖아요. 이 세상에 가난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들, 예? 건강이 부족할 때는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모든 사물들에 대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의 빛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아주 명백한 외관을 가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 대신에 전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슬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는 환난의 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함으로써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그 위대한 힘이 이 세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에 있다 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잠시 머무는 이 끊임없이 변천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의 이때여서 거기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리고 만져지고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제공되는 많은 유한한 것들보다는 무한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계시의 덩어리인 성경, 그리고 이 자연 속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인간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또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아무리 눈 짓고 들여다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욕망과 더러운 욕심들이 가득 차서 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이 더러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독약이거든요. 그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껌껌한 밤에 새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바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어두움과 지성의 눈 멀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셔도 그거를 잘 못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 이메일에 상담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대부분 제가 답장을 안 합니다만은, 그거 보면, 어떤 거 보면은 너무 쉽고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여태까지 설교한 게 새고 버렸어요. 근데 교인들도 질문을 해요. 그럼 난 답변이 퉁명스럽죠. 죄와 은혜의 집에 들어보십시오. 툭! 그걸 끝내요. 그 들어보면 다 답이 나오거든? 근데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렇게 괴로운데 그 답이 거기 있다 그러는데도 안 들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이 막 필요한데 어디 가면 돈이 거기 많이 묻혀있다 그러면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달려가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이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진리를 찾는 수고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결해줘도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자기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테이프까지 다 사서 패킹해서 소포로 보내줘. 그래도 그러고 나서 다시 답장이 안 오는 사람은 100% 안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은 답변이 와요. 100% 와요. 뭐 교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목자와 양 테이프 들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만나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의 영향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진리를 막 사모해. 그런데 하나님이 쫙 보여주셔요. 여기서는 보여주셔도 보여주신 거 반은 보고, 본 것 중에 반은 이해를 하고 반은 이해를 못하고, 이해한 것 중에 반은 적용을 하고 반은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딱 보여주시면 성도들이 그것들을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의 빛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이 비치면 막 전율하듯이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비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차원의 진리의 빛이에요.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차원의 진리의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겠죠. 그럼 목사님, 나중에 천국을 간 성도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 속에서 살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수록 수준 높은 천국의 지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갑자기 그 초급반도 안 하고 갑자기 올라가서 어렵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해하게 해주시겠죠.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들어봐요. 이 세상의 환란과 시련의 물결이 막 요동치고 내 육체는 끊임없는 시간 속에서 부패를 경험하면서 나 자신은 소멸되어 가요. 아름다운 용모도 사라져가고 내가 누렸던 지위들도 낮아지고 높아지고 재물도 있었다 없었다 변천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삶의 양태야. 기껏 해봐야 유효기간이 80년밖에 안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50, 용모 평등, 60, 학력 평등, 80, 경제 평등. 어차피 썩음썩음해서 아무데도 못 가. 왜 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까막까막하기는 서울대 나왔으나 뭐 중학교 나왔으나 마찬가지. 어차피 변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굴도 못 알아보니까 그 누구 얼굴이 예쁘게 생기나 뭐 못생기나 50 넘으면 다 마찬가지. 그 변장술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유효기간이 한 80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런 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정말 나는 지난날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나. 막 소리치고 싶은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분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이렇게 탁월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단다. 그렇게 소리친 사람들이 시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편을 보면 항상 오바 충만해. 그렇죠? 뭐 만민들아 나오너라 열방아 노래할지어다 혼자서는 못하는 거죠.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꽉 찬 그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감격들이 확 새로. 그랬는데 또 내일 깨달은 말씀은 이전의 건 차원이 안 되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깨달은 건 그전에 깨달은 건 비교도 안 돼. 예전에는 내가 그것도 신앙생활이라 하고 또 나도 뭔가 좀 아는 척하면서 교리책을 껴놓고 사람들에게 한수 가르쳐주겠다고 또 왼쪽 다리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놨었지. 아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옛날에 내 모습에 얼굴이 붉어서 근데 또 새로운 자리 깨달아 너무너무 깨달아. 그럴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의 성령을 통해서 확 밀려. 이 사람은 이 땅에서라도 이미 천국을 미리 당겨서 맛보고 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선장하시는 삶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요. 기껏 해봐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건데 그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나면 시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목회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았을 때는 그렇게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높은 목사님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돼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구멍가게나 하고 주위에게 신경 안 쓰게 할 때는 쳐다도 안 봐. 그런데 뭐 좀 사업이나 크게 하고 높이 되면 뭐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고자질하는 사람도 많구만. 그 신정아라는 그 여자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교수로 들어갔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그렇게 높아져?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만두겠어요? 그냥 뭐 지방대학 같은 데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살면 뭐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겠어요? 그죠? 근데 뭐 너무 높아지니까 그 사람처럼 못 되는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 그런 거란 말이죠. 응? 근데 그래서 높아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해. 또,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무슨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안 해요. 뭐 어제도 농협살 갖고 먹고 살았고, 오늘도 먹고 사는데, 무슨 미국의 무슨 금융시장이 출렁거린다고 해서 농협살 먹다가 수협살 먹겠어. 그렇게 큰 문제 안 된다, 야.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 신문 사서 앞부터 보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확 열어서 오늘의 주가 동향 보면서 하루에 몇 번씩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안하고 이미 그것을 성취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릴지도 모를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소유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모두 다 우리의 영혼에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 영혼에는 좋은 것 아니에요. 나는 요즘에서야 초야에 묻히고 싶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것들, 그럼 가지지 못한 채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높아지지 못해서 괴로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영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기쁨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데서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니? 잠시 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 속에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 사라져가는 한 존재로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을 들여봐도 허무하고 10년 만에 나타나서 박상 늙은 내 친구 봐도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봐도 곧 그렇게 박삭할 걸 생각을 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미 박삭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쌍하고. 그러니 그게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영원한 기쁨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걸 찾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찾는 거 그 자체는 똥뚜껑에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과 같은 거라요. 이게 뭐냐?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하늘나라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그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율할 것,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할 것 같은 행복을 느껴본 적 있어요? 나는 꽤 있는데. 이렇게 막 전율할 것 같은 막 이런 그 온 몸에 살갗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 같은. 이때는 잠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 뭐 육체의 이런 환경들을 막 초월해. 그런 경험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요. 옛날 오래된 거 하나만 얘기해줄게요. 항상 옛날 걸 얘기하면 좀 겸손해 보이고 최근 걸 얘기하면 교만해 보이거든요. 아주 옛날 걸 얘기해. 1988년도인가 9년도 정확하진 않아요. 89년도일 거예요 아마. 일이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요.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서 우리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립주택 단칸방에서 이제 세 식구가, 우리 이슬이는 아직 안 태어났을 때요. 그래서 셋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식구 둘은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 부시시 일어나서 스탠드를 켜보니까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툭 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읽는 성경이었어요. 누가복음이었어요. 쭉 읽었는데, 뭐 예전에도 많이 읽은 거잖아요. 근데 뭐 한 10대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쭉 읽었어요. 아, 근데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읽고, 읽는데,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 살갗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율하는 것처럼.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아주 형언할 수 없는 빛깔과 색깔, 색과 빛깔, 그리고 아주 찬란한 빛, 그리고 그 앞에 드러나는 나와 이 세계의 부패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는 하나 깨달은데 막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집 식구들은 자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엎드려서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울었어요. 거기에서 뭐냐면 멸시와욕 가시관 쓰셨네. 그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러 가는 광경이 쭉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도성 속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 한참을 울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를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빛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지금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고 일어나면은 다 잊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적은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적었다 생각을 하고 시계를 보니까 아침 8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게 만든다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뭔가 당신에게 보여주실 때 에이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이 그 정도야. 하나님 사람을 제가 그래서 천국까지 왔는데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수준을 그런 지식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찬란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온몸이 그 전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매 순간마다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여주시면 언젠가는 이제 다 보여주셨을 것 아니에요. 끝이 있을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하는 것은 진리도 무한하고 영원도 무한하고 아름다움도 무한하고 선함도 무한하고 힘과 능력도 무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 속에서 찬란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시련,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자 하는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정욕과 죄악들, 그리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 간단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환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영원에서는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진리의 기쁨들을 이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가치를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진리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은 그런 진리를 아는 일이 전문적인 목회자나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예배에나 참석해서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쇼하는 거나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나 보면서 사는 거지 자기 자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즐거움들은 제껴두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복을 하나님 믿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그걸 이 세상에서 한번 얻어보려고 보겠다고 이거를 신앙의 선두에다 세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찬란한 기쁨 속에서 증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맺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요. 우리의 영혼은 어제와는 다르게 새롭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지식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가 있어서 죄에서 거룩해져 가진 않지만 거기서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와 지식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비춤으로써 인간의 영혼은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육체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가만히 있냐? 절대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꽃이 활짝 폈을 때 쫙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이런 자연적 사물들에게조차도 그 아름다움이 더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계속해서 증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이렇게 아름다움이 꽃이 피어가면서 아름다움이 증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생명 때문에 그래요. 이거 뚝 꺾어서 집어던지면 내일 아침이면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건 아름답고 이거는 추하게 돼요. 추하게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인간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게도 당신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많은 세상에서 굴러다니던 돌멩이와 하늘나라에 있는 돌멩이는 틀리다. 돌이라는 본질에는 차이가 없지만은 거기서는 그 아름다움이 그것과 달라요. 여러분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란한 아름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그러한 영원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의 영원이요, 나의 임님이요, 나의 사랑이시요 라고 말했어요. 영원 그 자체가 당신의 그리운 님이며 그리고 당신의 그리운 진리이며 당신의 그리운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그 진리의 세계에 깊이 합치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영원 안에 계신 분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시간 속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붙은 이런 끊임없는 속된 욕심과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유한한 이 유한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에 대한 끊임없는 미움과 정죄 이런 것들에 발목 잡힌 상태에서는 그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영혼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요 시련이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지식의 빛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날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또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주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노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회개할 때까지 어떠한 안식과 참된 행복도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품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영원히 눈뜨게 해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